안녕하세요. 책 읽는 사람들의 지복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글 부희령, 그림 노인경의 마리 퀴리 부인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요. 마리 퀴리는 똑똑하기도 했지만 늘 새로운 일에 도전하기를 좋아했어요. 또 라듐 0.1g을 얻기 위해 4년 동안 피치블렌드를 부수고 끓일 만큼 엄청난 끈기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노벨상을 받은 최초의 여성이자 노벨상을 두 번 받은 최초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마리 퀴리의 행복한 실험실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리 엄마는 유명한 과학자예요. 이름은 마리 퀴리. 나는 우리 엄마처럼 바쁜 엄마를 본 적이 없어요. 엄마한테서는 늘 휙휙 바람소리가 나는 것 같았어요. 한동안 나는 엄마가 과학자나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집 엄마처럼 늘 집에 있어달라고 때를 쓰며 조르기도 했지요. 하지만 지금은 엄마를 이해하고 존경해요. 과학자로서, 선생님으로서, 엄마로서 해야 할 일을 모두 훌륭하게 해낸 분이니까요. 엄마는 어렸을 때부터 책 읽고 공부하는 것을 좋아했대요. 4살 때부터 책을 읽기 시작했대요.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는 책만 좋아하는 엄마가 걱정스러워 일부러 책을 감추기도 했대요. 하지만 엄마는 한번 책을 손에 들면 옆에서 아무리 떠들고 소란을 피워도 꼼짝 않고 책만 읽었다고 해요. 언젠가 이모들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엄마가 넋을 잃고 책을 들여다보고 있을 때 이모들이 엄마를 놀래주려고 장난을 쳤대요. 집안에 있는 의자들을 몽땅 모아서 엄마 주위에 쌓아올린 거예요. 한참 뒤 엄마가 책을 다 읽고 일어나는 순간 주위에 있던 의자들이 와르르 무너져 버렸겠죠? 하지만 엄마는 별로 놀라지도 않고 또 다른 책을 펼쳤다지 뭐예요. 엄마는 폴란드에서 태어났어요. 그때 폴란드는 러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었대요. 러시아 사람들은 폴란드 말을 쓰지도 배우지도 못하게 했고 폴란드 역사 대신 러시아 역사를 가르쳤어요. 그래도 엄마가 다닌 학교에서는 폴란드 말과 역사를 몰래 가르쳤대요. 가끔 러시아 사람인 장학관이 느닷없이 학교에 나타나면 엄마가 대표로 장학관의 물음에 러시아 말로 대답을 해야 했어요. 엄마는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또박또박 대답할 수 있었거든요. 장학관이 가고 나면 선생님들은 엄마를 칭찬해 주었어요. 하지만 엄마는 그런 일들이 하나도 달갑지 않았대요. 떳떳하게 폴란드 말로 대답하고 싶었으니까요. 어려서부터 엄마에게는 슬픈 일이 많았어요. 외할아버지가 폴란드 사람이라는 이유로 교감에서 보통 교사로 밀려났고 큰 돈을 투자한 사업이 실패해서 온 집안이 가난해졌어요. 곧이어 엄마의 큰언니 소피아가 전염병에 걸려 죽고 결핵을 앓던 외할머니마저도 숨을 거두었어요. 게다가 엄마는 1등 졸업생에게 주는 금메달을 받고 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대학에 갈 수 없었어요. 폴란드에서는 여학생을 받아주는 대학이 없었거든요. 엄마는 프랑스의 소르본 대학에 가서 마음껏 공부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집이 가난해서 유학 갈 돈을 마련할 수 없었지요. 엄마는 고민하다가 남의 집에 들어가서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가정교사를 하면서 유학 갈 돈을 모으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먼저 프랑스에 간 브로냐 이모에게 학비를 보태주었어요. 과학선생님이었던 외할아버지를 닮았던 것일까요? 엄마는 틈틈이 혼자서 책을 읽고 공부하다가 대학에 가면 수학과 물리학을 공부하겠다고 마음먹었대요. 드디어 엄마는 소르본 대학에 공부하러 가게 되었어요. 공부를 끝마친 브로냐 이모가 엄마를 도와주기로 했거든요. 그래도 동전 한 입이라도 아껴야 하는 가난한 유학생 신세였어요. 빵 한 조각과 차 한 잔으로 끼니를 때우고 얼음이 꽁꽁 어는 하숙집에서 난로도 없이 겨울을 났어요. 하루하루 힘든 생활이었지만 엄마는 열심히 공부했어요. 수업이 끝나면 곧바로 실험을 하고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었어요. 또 하숙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밤새 공부했어요. 덕분에 엄마는 우수한 성적으로 물리학과 수학 석사 학위를 받았어요.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엄마는 자석에 대한 실험을 하게 됐어요. 그때 실험실을 빌려준 사람이 바로 우리 아빠 피에르 퀴리였지요. 엄마 아빠는 처음부터 마음이 잘 맞았어요. 두 분 모두 과학과 실험을 사랑했으니까요. 엄마와 아빠는 결혼 반지도 없고 화려한 웨딩 드레스도 없는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리고 나, 이렌 퀴리가 태어났죠. 엄마는 나를 키우면서 일하느라 무척 힘들었지만 여자로서는 처음으로 박사 학위를 받기로 마음먹었어요. 그것도 누구도 해보지 않은 새로운 연구로 말이에요. 그 무렵 독일의 과학자 렌트겐이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을 발견했어요. 보통의 빛과 달리 물체나 사람 몸을 통과하는 놀라운 빛이었지만 어디서 어떻게 생겨난 건지는 알지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렌트겐은 이 빛을 알 수 없다는 뜻으로 X선이라고 불렀어요. 많은 과학자들이 X선의 정체를 밝히려고 매달렸죠. 그러던 중 프랑스의 과학자 베크렐이 우라늄 광석에서도 보이지 않는 빛이 나온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하지만 X선만큼 관심을 끌지는 못했죠. 그런데 엄마는 우라늄 광선을 박사 논문 주제로 정했어요. 우라늄 광선이 신비하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다른 과학자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아서 더 연구해보고 싶었대요. 엄마는 우라늄 광석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았어요. 우라늄은 부수든 물에 적시든 변함없이 광선을 내보냈어요. 또 우라늄 양이 많을수록 광선도 많이 나왔지요. 엄마는 이걸 보고 우라늄은 스스로 광선을 내보낸다는 결론을 내렸대요. 정말 놀라운 발견이었죠. 그때만 해도 과학자들은 우라늄 같은 원소가 광선을 내보낼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거든요. 엄마는 다른 원소에서도 이런 광선이 나오는지 궁금했어요. 70개나 되는 원소를 모두 실험한 결과 토륨에서도 광선이 나왔어요. 엄마는 원소가 내보내는 광선을 방사선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방사선은 여러 갈래로 뻗어나오는 광선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수십 가지 원소가 섞여 있는 피치 블렌드라는 광석을 실험하면서 뜻밖의 결과를 얻게 되었어요. 피치 블렌드를 쪼갠 조각 중에서 우라늄이나 토륨보다 훨씬 더 강한 방사선이 나왔던 거예요. 이것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원소가 분명했어요. 엄마는 이 원소를 폴란드의 이름을 따서 폴로늄이라고 불렀어요. 이어 폴로늄보다 더 강한 방사선을 내보내는 조각도 찾았어요. 이 원소에는 라듐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어요. 엄마는 새로운 원소의 발견을 알리는 논문을 발표했어요. 하지만 과학자들은 쉽게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엄마는 라듐을 직접 보여주기로 마음먹었어요. 아빠도 하던 연구를 그만두고 엄마의 연구를 돕기로 했죠. 엄마 아빠는 7톤이나 되는 피치 블렌드를 부수고 끓였어요. 하루 종일 키만한 쇠막대기로 부글부글 끓는 피치 블렌드를 휘저으며 보낼 때도 있었죠. 저녁이 되면 너무 피곤해서 손가락 하나 움직이기 싫었대요. 하지만 나는 집으로 돌아온 엄마에게 놀아달라고 조르기만 했어요. 난 아직 어렸고 하루 종일 엄마가 그리웠으니까요. 엄마 아빠가 실험에 매달린 지 4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엄마는 지친 몸으로 의자에 앉아 바느질을 했죠. 아빠도 그날따라 잠자리에 들지 않고 방 안을 서성였어요. 문득 엄마는 실험실에 다시 가보고 싶었대요. 그래서 아빠와 팔짱을 끼고 좁은 골목을 지나 실험실에 갔어요. 깜깜한 실험실 문을 여는 순간 접시 위에 반딧불처럼 푸르게 빛나는 것이 보였어요. 그것은 바로 엄마 아빠가 그토록 찾으려 애쓰던 라듐이었어요. 엄마 아빠가 발견한 라듐의 인기는 대단했어요. 어둠 속에서 푸른 빛을 낸다는 사실에 사람들은 흥분했던 거예요. 온갖 물건에 라듐을 넣어 어둠 속에서 반짝거리게 만들었어요. 심지어 어떤 무용수는 라듐을 넣은 옷을 입고 춤을 췄죠. 엄마 아빠는 라듐으로 큰 돈을 벌 수도 있었어요. 라듐을 최초로 발견했으니까요. 하지만 엄마 아빠는 누구에게나 라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라듐으로 돈을 버는 사람은 많았지만 엄마 아빠는 여전히 가난했어요. 오히려 라듐을 얻을 수 있는 피치블렌드의 값이 갑자기 비싸져서 연구를 계속하기 힘들 정도였대요. 라듐을 연구할수록 엄마 아빠의 건강은 몹시 나빠졌어요. 아빠는 온몸이 아파서 밤새 끙끙 앓는 소리를 내기도 했죠. 엄마는 두 손으로 내 귀를 막으며 그 소리를 못 듣게 했어요. 하지만 내 마음을 더 아프게 한 건 엄마였어요. 살이 빠져 홀쭉해진 데다 손은 온통 상처투성이었거든요. 지금은 누구나 방사선을 많이 쏘이면 건강이 나빠진다는 걸 알지요. 하지만 엄마 아빠가 처음 라듐을 발견했을 때는 이 사실을 몰랐어요. 맨손으로 라듐을 만지면 화상을 입는다는 것, 그 상처는 쉽게 낫지 않는다는 것만 알았죠. 아빠는 이것조차 실험으로 여기며 일부러 상처를 내기도 했어요. 그러다 방사선으로 암세포를 죽일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곧 의사들은 라듐으로 암 환자를 치료하기 시작했어요. 이 새로운 치료법은 아빠의 이름을 따서 퀴리요법이라고 불렀어요. 엄마 아빠의 방사선 연구가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여러 가지 상을 받고 화려한 파티에 초대받았어요. 엄마는 원하던 박사학위도 받았어요. 마침내 방사선을 발견한 공로로 베크렐 아저씨와 함께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엄마가 여자라고 수상자에서 빼려고 했대요. 아빠는 이 말을 듣고 만약 엄마와 같이 받지 않는다면 그 상을 받지 않겠다고 했어요. 방사선 연구는 엄마의 연구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다행히 엄마도 상을 받게 되었어요. 엄마는 자신이 노벨상을 받은 최초의 폴란드 사람이라는 걸 자랑스러워했죠. 하지만 엄마 아빠는 건강이 많이 나빠져서 1년 후에야 노벨상을 받으러 갔어요. 노벨상을 받고 나서 엄마 아빠는 아주 유명해졌어요. 어떤 신문에는 내가 고양이를 좋아한다는 얘기까지 실렸다지 뭐예요. 엄마 아빠는 기자들이 아무 때나 불쑥 찾아오는 게 싫었대요. 연구하고 실험할 시간을 빼앗기는 게 몹시 속상하셨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좋은 일도 많았어요. 아빠는 소르본 대학의 교수가 되었고 그렇게 바라던 실험실도 갖게 되었어요. 엄마도 실험실에서 함께 실험을 했죠. 그리고 나는 새 자전거를 갖게 되었어요. 반짝거리는 새 자전거를 싱싱 타는 건 정말 신나는 일이었어요.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날 오후였어요. 현관에서 초인종 소리가 울리고 여러 사람의 발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내 방에서 몰래 거실을 훔쳐보았어요. 아빠 친구들이 잔뜩 모여 있고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는 게 보였어요. 저녁 무렵 돌아온 엄마는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눈 후 나를 불렀어요. 아빠가 많이 아프니까 며칠 동안 아빠 친구 페랭 씨 집에 가 있으라고 했어요. 엄마의 목소리는 떨렸고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나는 아빠에게 나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었어요. 며칠 후 검은 옷을 입은 엄마가 페랭 씨 집으로 찾아왔어요. 엄마는 나를 와락 끌어안으며 아빠가 마차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나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한참 동안 큰 소리로 울기만 했어요. 엄마 아빠는 둘 중에 하나가 먼저 죽더라도 실험을 계속하자고 약속했대요. 그래서 엄마는 아빠의 장례식을 치른 다음 날부터 실험실에 나갔어요. 실험을 거듭해서 라듐 결정에 섞여있던 다른 원소를 떼어내고 순수한 라듐을 얻는 데 성공했어요. 덕분에 라듐의 무게를 아주 정확하게 잴 수 있었죠. 이 일로 엄마는 노벨 화학상까지 받게 되었어요. 한 사람이 노벨상을 연거푸 두 번이나 받은 건 처음 있는 일이었죠. 이제 방사선 하면 누구나 엄마를 떠올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엄마에게 방사선 연구를 계속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덕분에 아빠의 이름을 딴 피에르 퀴리 거리에 라듐 연구소가 세워졌어요. 엄마는 이곳에서 더 열심히 방사선 연구에 매달렸어요.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 독일군이 프랑스로 쳐들어왔어요. 하지만 고집쟁이 우리 엄마는 연구소를 지키며 쉬지 않고 일했어요. 그러다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군인들에 대한 신문 기사를 읽고 X선 촬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X선으로 찍어보면 총알이 어디에 박혔는지, 어디가 부러졌는지 빨리 알 수 있으니까요. 엄마는 X선 장치를 단 자동차를 20대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운전을 배워서 나와 함께 전쟁터를 누비고 다녔어요. 덕분에 목숨을 건진 사람이 100만 명이 넘었다고 해요. 전쟁이 끝나자 엄마는 다시 라듐 연구에 매달렸어요. 또 라듐 연구소를 세계 최고의 연구소로 만들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엄마의 건강은 하루하루 나빠져만 갔어요. 결국 방사선을 너무 오랫동안 쏘여서 백혈병에 걸려 돌아가셨어요. 그래도 많은 젊은 과학자들이 엄마의 뒤를 이어 방사선을 연구했어요. 그 사람들 중에는 나도 있고 내 남편이 된 졸리오도 있었어요. 우리는 엄마 아빠처럼 함께 방사선을 연구해서 노벨 화학상을 받았어요. 엄마 아빠의 과학 사랑을 나 또한 물려받은 게 틀림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책 읽는 사람들의 지복신이었습니다. 저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